beat. Heartbeat. 네가 짓밟고 떠난 심장 아직도 뛰고 있어. 그것도 너를 향해. 이제라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새로운 사람들을 아무리 만나봐도 계속 다시 또 다시 돌아서면 왜 이 생각만 나는지. 안 할래 그만할래 아무리 내 자신을 달래 것도 달래 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 내 심장이 고장나버렸어. 왜 아직도 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지. 머리로 날겠는데 가슴은 왜 지맘대로인지. 너를 잡고 놓지를 못해. 지금도 네가 나의 곁에 있는 것 같아. 별을 믿지 못해. 나도 마음 속 한 곳은 열지 못하고 계속 이 자리를 비워나 홀리가 없는데 볼지도 모른다고 왜 믿는지. 가슴이 왜 말을 안 듣니. Listen to my heart. Man, hey, I'm gonna make a jugo. Stop trying to get her back, she ain't coming. She's gone, gotta be moving on. Cause so old you now. Can you need and cut you now? Can you and nigga kid that in go? Turn your body to tell go we saw. Can you and me now lead just so? When you need you what's so? When I didn't get up came what I need.